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 그 기독교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지금의 교회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혁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정말 즐겁게 가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고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자연히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까 결국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논리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런 생각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제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뭐 도덕성, 윤리성에서부터 막 이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내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뭐 너무 더 비윤리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그걸 고쳐야 된다, 교회가 투명하지 않다, 그걸 고쳐야 된다, 막 별의별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과연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그 말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목사님 시작이네요. 그렇죠? 타락 얘기, 죄 얘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결국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고 제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한 욕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 같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미 부패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과 편함 그것이 곧 선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좋지 못한 교회이고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좋지 못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교회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기대를, 소원을, 이익을, 편함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 그런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를 개혁해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가 도덕과 윤리로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사회 활동에 힘을 쏟아서 선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해도요, 그게 참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듯이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많은 성인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그런 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성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정성과 열심을 다 보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게으르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 벌 주는, 착한 사람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공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랐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세 부류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다 포괄하면 어떤 사람들인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냐? 어떤 선지자냐?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앞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이에요. 네. 13절부터 읽읍시다.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어떤 능력을 베푸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아, 예수님은 신비한, 신기한 능력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통념이었고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비한 일을 하는,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그래서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과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자, 여기까지요. 네. 또 물으시되,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한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내가 일단 너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은 나를 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너희가 나를 이해하는 것은 달라야 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기대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임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에 가보면, 네,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절도 읽을 건데 보세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선지자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지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내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한 그 얘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틀린 걸까 그러면? 그 선지자가 담고 있는, 그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역할과 내용,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그 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여기다 그러나를 집어넣으세요. 알았죠? 부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따라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이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냥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시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세신자반 할 때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의미도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구원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역할을 가장 규정짓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그 어떤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직분은 다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생각나시죠? 첫 번째 역할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선지자. 선지자는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 두 번째 역할은? 네, 훌륭합니다. 제사장.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가 와서 뭐해요? 죄를 책망하죠? 예? 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심판받는다. 어? 그게 이제 죄를 책망하면 그것을 깨달은 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겠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을 대신 제단에 갈기갈기 조각을 내고 피를 쏟아서 죽게 하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대신 죽는 이 양 때문에 내가 이 짐승 때문에 삽니다라는 그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집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은 다 왕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곧 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맡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도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Christ라고 합니다. 앞에 뭐가 붙어요? Christ에? 더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전에 뭐가 이렇게 가리킨 게 이미 있었거나 그러니까 언급을 한 게 있었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야. 또 더는 언제부터요? 예, 네. 유일할 때, 그렇죠?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그리스도들, 그렇죠? 선지자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았었고 왕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 그리스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죄인이란 거죠. 그래서 뭡니까? 완전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완벽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한 그리스도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왜 그러한 인간 그리스도들을 세워놓으셨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세를 최초의 선지자인 모세를 본받아라.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을 본받아라. 그리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인 모세를 본받으라. 아니 뭐야 모세네. 다윗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럼 모세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실패해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을 돌이키어라 이렇게 올바른 얘기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근데 선지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단 말이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께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건가를 알았고 그것을 선포했지만 그들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정말로 자기 죄를 이렇게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뭐예요? 선지자가 왕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모세를 대표한 모든 선지자들 엘리야, 사무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누구예요? 아론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 다윗을 대표하는 그 모든 왕들 다 왜 존재하냐면 아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진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이 아론 막 모세가 막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막 우상 숭배를 막 주도해서 일으켰던 그 아론처럼 실패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줄 진정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아론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본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들 끔찍한 짓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가장 충실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막 수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에게는 인간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진짜 진정으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해 버리는 그런 악한 인간 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섬기시는 진정한 왕 그분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 어땠어요? 네?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네? 야곱 어때요?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술수를 씁니까?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 그 구약의 그리스도들이 예표하고 그 구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에겐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그 대제사장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망했던 자들이 드디어 그분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야. 구약이 얘기했던 구약의 모든 그 사람들과 모든 이야기가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은 분명히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뭐라고요? 네.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구약에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 그 어떤 대제사장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 그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 왕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망했거든. 그렇죠? 그들이 성공했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건장했겠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완전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하게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는 당신만이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해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나의 수호신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왕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왕이 다 거짓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만만한 고백이 아니에요. 특별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왕인 그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그 9장 27절 앞부분 보세요. 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이렇게 뭐예요?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인데 이 빌립이 바로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세례 요한을 목을 친 그 왕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이 지역을요 이름을 원래는 파네온 뭐 파니안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바꿉니다. 이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밖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이제 그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수도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지역을 황제인 그 가이사라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이 지역을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무슨 얘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누구를 황제로 고백하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세상의 왕인 온 세상을 권력과 힘과 그 어떤 그 자기의 욕망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왕에게 헌정된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놀랄 일입니다. 왜요? 반역의 시작이거든. 네? 배반이거든요. 죽을 일이거든요. 잡혀갈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그렇게 만만한 고백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받고 또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도움받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신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이 고백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더 추가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결정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 고백을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네. 아니 지금 엄청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을 하면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나중에 정말 이 고백 때문에 순교당하고 다 죽고 다 핍박을 당합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해요. 그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너가 말하지 말라. 지금 이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정말 중요한 그 의미를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알았어요, 진짜. 이들이 아, 예수님은 뭔가 정말 다른 어떤 그 그리스도구나. 그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를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지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였습니까? 다시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거였어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자기의 기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기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고백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고백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하는 선지자,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제사장,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의 그 의미를 투영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그것을 늘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기대와 소원만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모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사실은 복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인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받을 필요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그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지만 참 왕이신 그분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다른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또한 우리의 비참함이 그분 앞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우리를 그분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기 취향에 따라 말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예수님, 환경운동을 하는 예수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예수님,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예수님, 신앙의 열심을 보면 복을 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내 소원과 내 기대 채워주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편에 있어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신자조차도요 항상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언제 하나님 편에 서서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기를 위한 예수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지금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모든 지옥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냔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신자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따라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제가 앞에 걸 할 테니까 뒤에 걸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참된 고백이 되어지면 자신에 대한 애통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자기 소원과 기대와 바램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늘 물으셔야 합니다.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예수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